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양강도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그이의 동상에 13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216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 양강도와 삼지연군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조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어 조선인민군 부대들 216사단, 양강도와 삼지연군의 당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